솔직 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 브라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이 더운데 다들 이렇게 또 모여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다들 고생했어요 진짜. 그쵸. 저희 덥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에 저희 청년그라쿠 함께 들어주시면서 시원한 여름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텐션 끌어올려고 삼겹살 먹었어요. 아, 네. 그럼요. 네.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팟캐스트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지만 이름은 청년 구락부입니다.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사전적 용어죠, 그냥.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모두예요, 모두. 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락부, 흔하지 않은 용어죠. 사실 청년들이 쓰기엔 좀 흔치 않지만 클럽의 음역어로서 일본식 음역어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청년 셋이 모여서 고민, 시사, SNS 이슈, 취업과 회사 생활 등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청년들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앞에 계신 우리 희망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천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정태욱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망언, 줄여서 이부 망천이죠. 저는 인천에 살아서 인천 사는 사람 망천,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서 희망천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옆에 계시는 토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체 토르 망치 멸리를 가지고 난 남자 토르라고 합니다. 부러워 부러워. 네. 여기서 유일하게 정규직. 그렇죠. 너무 신났는데. 아, 삼겹살 먹고 제일 좋죠. 아, 사실 오늘 저희가 녹음 두 탕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 두 번째예요. 게 힘들어요. 아. 삼겹살 먹고 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아. 아까 한 시간 하는데도 와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텐션이 쭉쭉 떨어져. 네. 아, 또 두 번째 방송도 한번 열심히 달려봐야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별로 예정자고 이제 곧 할 수도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서울 사람들이 이혼한 부천으로, 아까 설명했던 희망천님이 설명했던 거에서 제가 부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부이고 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없다. 아, 그렇죠. 이혼은 근데 몰라요. 제 인생에도 이혼은 없어요. 아마. 아, 그 부모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건 네. 안 돼요. 부모님의 선택이에요. 어차피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탈락. 안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지. 자, 일단은 저희 팟캐스트 소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지 궁금하시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희의 일주일간의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토르님? 저요? 아, 이거 같은 얘기 또 해야겠다. 아, 갖다 붙일까요? 아니요. 입을 풀어야 되니까. 또 해야죠. 또 계속 같은 얘기라도 또 들으시면 또 달라요. 맞아요. 아까랑 한 얘기랑. 그럼 다른 근황. 다른 근황. 핫한 근황. 핫한 근황? 네. 핫한 근황 진짜 할 얘기 없네. 우리 희망천님은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주일간 열심히 인턴 했고요. 아까 또 얘기했죠. 약간 얘기한 근황이 아니면 아 운동을 등록했어요. 필라테스. 또 가서 여자를 또 그렇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가 보통 필라테스에 등록을 하는 건 나는 맞아요. 그거라고 봐. 저는 아닌데 저는 순수하게 아, 회사를 다니니까 이런 새끼들 제일 그래.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목이랑 허리를 보러 간 거잖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집 근처에 필라테스 그를 끌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얼마예요? 6만 원? 그러니까 남녀 비율 어때요? 남녀 비율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가 많죠? 가서 등록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저 인터넷으로 했어요. 아이씨 후기 봤어요? 아니요. 이렇게 필라테스 스크린샷만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여자가 많겠죠. 남자가 필라테스 남자가 많으면 어떡할 거예요, 갔는데? 남자 많으면 운동해야죠, 뭐 어떡할 거예요? 여자가 많으면 운동 운동을 해야죠. 여자도 많아도 운동 야, 말이 이상한데? 여러 남자가 운동을... 많으면 운동해야죠. 아니, 그 성... 재밌는 운동도 있지. 성비와 상관없이 운동할 거예요,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좋아해요? 원래 안 좋아하잖아. 근데 몸이 아프니까 해야겠더라고. 어디 아픈데?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컴퓨터에 오래 앉아있어요. 일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런데도 아프니까 미리미리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운동하는 건 좋아요. 저도 이제 월수금 아침에 저희 동네 레포츠 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배준마 배저씨들이랑 배준마 배저씨 배드민턴을 치는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그 배드민턴 클럽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배준마 배저씨들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고. 끝나고 또 뭐 그랬어요?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이 잦은 건 아닌데 막 이제 나름 제가 거기서 0의 순위로 3순위 정도 되거든요. 좀 있으면 픽 될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이제 방학 막 한 대학생들 두 명 있고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나이가 저부터 한 10살 막 12살 막 이렇게 늘어나요. 띠동갑이 기본이고 그 위로 이렇게 더 쭉쭉쭉 올라가는데 거의 성비가 어때요? 거의 아무래도 배준마가 많죠. 아 근데 거의 반반인 것 같아. 배준마 배저씨. 근데 배가씨는 배가씨. 배가씨가 한 분 계시긴 하는데 그건 약간 배줌씨. 돌씨. 배돌싱이야? 추측하기는 돌싱은 아닌데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배줌씨가 맞는 것 같아. 배줌씨인데 등산이랑 좀 달라요 느낌이. 아 그래요? 등산 동호회랑 느낌이 많이 달라. 진짜 순수한 그런 어떤 배드민턴을 위한 배드민턴의 스포츠맨십들을 위한 정말로 순수한 그런 등산 동호회처럼 막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조지면서 막 레저 활동 그렇지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여가 활동 안 하시고 여가 활동이 중요하죠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왜 필라테스 가시냐 그래서 아니 저는 끝나고 집에 올 거예요. 집에 가야죠. 전화 예 네, 전화 영화 해야 돼요. 전화 영화 매일 밤 10시 전화 영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 희망천님 전화 영어 유튜브 네. 광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구독자 수가 한 명이고요. 가서 악플 존나 달아주세요. 개새끼 존나 못생겼네 하고 모솔 새끼 죽어라 이거 좀 남겨줘요. 친구 한 명이 구독하고 있고 제가 하는 유튜브는 제가 매일 전화영어를 해요. 월화수목금 그거를 수업을 녹화를 해서 저 혼자 공부하고 피드백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저 몰래 봤어요. 제가 보내줬죠. 네. 저 몰래 봤는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좀 멋있었어. 조금 멋있긴 해. 아이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멋있긴 해. 아 존나 이상해요 그냥. 뭐한 짓이야.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지. 이상해. 그래도 뭐 나름 이제 자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나는 저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목표가 뭔지 알아? 그 언어 쓰는 여자 만났는데 어찌됐건 그게 왜 그 마술사 최현우도 처음에 마술을 배우게 된 계기가 마술을 벗어나려고 그런 거 여자를 이제 상대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마술을 배웠다고 해요. 저도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캘리그라피를 사실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이렇게 끼적끼적 적어놓고 이렇게 조금씩 스샷 띄워놓고 그럼 여자들 이제 관심 가지니까 좋아요 눌러주고 그렇지 약간 개 키우는 거 비슷한 거 왜 남자들 개 키우는 거 맞네. 비슷하지 그걸로 저... 어필이 돼요? 어필이 되면 저도 할래요. 안 돼. 약간 필라테스 환불? 손편지 같은 거 쓸 때 이제 약간 글씨체가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리고 약간 여자애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새벽 2시 감성 새벽 2시 감성 막 이런 거 이렇게 글귀 적어놨는데 나 저거 글귀 내가 예쁘게 써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 캘리그라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치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막 예를 들면 뭐 막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그런 문구 있거든요. 뭐지? 너는 내게 물처럼 밀려오라 뭐 이 문구 있잖아요. 시 글귀 뭐 이런 게 이제 여자애들 막 감성글 이렇게 카톡 배사 이제 해놓는다고. 그럼 이제 내가 툭툭 던진 거지. 나도 저거 글귀 좋아하는데 나 요즘 캘리그라피 하는데 내가 저거 적어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적어줘. 스샷 띄워 이렇게 포샵 조금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자애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면모를 이렇게 발견한다 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지. 그걸로 성공한 적? 성공해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진짜요? 만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배워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시 글귀 같은 거 뭐 그니까 꽃이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하고 밑에다가 이제 써요. 나랑 할래? 아 정필 이거 잘라야 돼. 이거랑 아까 그거 제가 처음에 그 도르님한테 물어본 그거랑 자르고 도르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또 나와요? 예. 라인 타고 있어요? 씨발 새끼야. 씨발로만 그만 물어보라고. 아이고 진짜 방송 쓸 거예요? 방송 써. 아니 안 그래도 정 PD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내 전 여자친구 얘기한 거 나가도 되냐고. 어 그래서 아 뭐 어때 뭐 쓰는 거지 뭐 지금 내 여자친구 잘 사귀고 있는데. 그 친구도 켈리로 걔는 아니었어. 아. 오, 근데 나는 그런 취미 갖는 거 괜찮다고 봐. 필라테스건 뭐건 남자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는데 모여야 만나고 그러지. 맞아요. 저 취미가 독서랑 뭐 외국어 공부인데 이거 진짜 여자한테 어필하겠지. 걔 쓸데없게 없는 것 같아. 그치 왜? 약간 고지식한 느낌이잖아. 맞아요. 실제로 고지식하죠 그리고. 아니에요. 내가 아, 좀 약간 너드 느낌. 맞아요. 너드. 네. 실제로 너드이기도 하고. 너드. 너드가 근데 또 그렇게 나쁜 용어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좀 와전된 느낌도 있고. 쪼다죠. 쪼다. 쪼다? 아 쪼다는 좀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 쪼다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우리 희망주님은 외국에서 잠깐 유학에 갔다 오셨는데 네. 거기서의 너드랑 우리나라의 너드는 좀 다른가요? 걔네 너드도 너드인데 걔네 너드들은 여자친구 사귀던데요? 뭐야?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어? 저런 애도 저런 여자친구를 사귀는구나 하는 게 어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좀 걔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다양한 취향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수요가 공급이 있다. 오. 하지만 아시아 남자애가 그 니즈엔 들어가지 않는다. 그 틈새 시장도 없죠. 틈새 왜? 시장도 왜? 없죠. 기본적으로 아시아 남자애들 그리고 아시아 남자 키 작고 뭐 몸 안 좋고 이런 애들은 매력이 없어.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한 게 아니라 걔네가 뭐 그렇다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일단은 걔네도 그 신체 규격 사이즈가 있는 애가 딱 호환이 안 돼. 호환이 안 돼. 호환이 안 돼. 이게 110V랑 220V랑 사이즈 안 맞는 거랑 그런 느낌이구나. 출력 차이가 나는 거. 그쵸. 슬프다. 변압기도 없고. 왜 요즘 현대 의학이 얼마나 뛰어난데 변압기 있을 수 있지. 또 이런 식으로 또 일로 간다. 그 변압기는 다시 뗄 수가 없어요. 텐션 올라왔죠? 네, 충분히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준비한 코너죠.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 우리 희망천님께서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면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절복통 지구촌 소식 요지경 뉴스! 요지경 뉴스 뭐죠? 네, 요지경 뉴스는 토르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네, 폭탄 돌리기 하고 이번에 또 제가 걸렸네요. 자, 현대차 아니, 코너 설명 아, 코너 설명해 달라고? 예. 요지경 뉴스 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네. 태어나들이 마음대로 골라온 뉴스에 대해서 저도 꼬이네요. 예? 해보는 코너예요. 뭐 아무런 뉴스 근데 아, 이건 뭔가 그렇죠 네. 황당하다. 씨발 네. 뭐야 이거? 진짜 요절복통 네. 요지경이죠. 이게 세상에 있을 만한 일인가? 네. 라는 뉴스를 저희가 가져와서 뭐 간단하게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고 뭐 그냥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뭐 전문성도 없고 네. 뭐 시의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말이 좋아서 토론이지. 네.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넘겨요 그냥. 네. 궁금하면 그 기사 찾아보시고. 네피셜, 네피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공지해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현대차 저승강의 여신 스틱스를 새 상표로 추가했다. 자, 스틱스 뭘까요? 그 스틱스 강.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강이죠. 그렇죠. 그 저승으로 가는 강. 그죠. 네. 배를 타고 가죠. 그렇죠. 네. 그걸 건너면 스틱스 강을 넘었다. 그렇죠. 뒤졌다. 그래서 뭐 그런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승과 저승 그 사이를 네. 의미하는 건데 현대자동차 미래 차량에 적용할 것으로 추측되는 스틱스라는 상표 신청서를 유럽에 제출했습니다. 조금 이거 상표로 차를 어쨌든 네. 스틱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의 여신인데요. 하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신 저승의 지배자의 세계인 저승과 이승을 구분합니다. 스틱스 강에 대한 맹세는 신도 인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죠. 지난 27일 미국 폭스뉴스는 유럽 지적재산권 사무소에 현대차가 제출한 문서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특허 청약에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아직까지 현대차가 신차에 이 이름을 사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안 썼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거 그거 같아. 요르단. 요단. 요단. 어. 진짜 사람들이 요단이야. 근데 강을 건너 요단 강은 아닌데. 아, 이름 네이밍은 진짜 중요한 게 그거 상표의 기능이나 이런 걸 다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 맞아. 어. 딱 느낌이 일단은 좀 그렇잖아. 스틱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해외 수출 할 때는 이름 바꿔서 출시하고 막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달라요. 그 아반떤가 엑센트인가 아반떤가 해외 가면 엘란트라는 거. 아, 맞아요. 맞아. 이름 좀 달라요. 아,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도 엘란트라는 차도 또 따로 있죠. 그 그쵸? 옛날에 그랬었는데. 현대차 예, 옛날 거. 예. 오, 스틱스. 근데 이거를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약간 자신의 어떤 종말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유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판단 자기 실현적 예언이죠. 현기차 멋있습니다. 네, 이제 들으셨죠. 다 절대 뽑으면 안 돼요. 네, 저희 제작진의 의도가는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저희 현대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저도 현대차 테라칸 지금 엄청 롱런 하고 계시고 저는 현대차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차는 안 타요.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네이밍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그쵸. 이게 이름도 돈 내고 짓잖아요, 막. 그쵸, 그쵸. 이름 이상해져가지고. 뭐 이름 이상해지면 안 돼. 어, 막 고생한 사람 엄청 많잖아. 막 50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성이 오신데 이름이 10원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구경수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 이름에 기운이 그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름 자체에는 뭐 그런 그 미신적인 건 없고 이름이 구경수야 아니면 뭐 이씨발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잖아. 그쵸. 이 사람 위에 부모님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거 면접관은 꼭 물어보죠. 그쵸. 네. 이름 왜 그래요? 막 나도 궁금하다. 부모님 무슨 의도로 방귀남 이런 거 만드는지. 진짜 씨발 뭐 이런 것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한번 개명 신청한 사람들 이름 보니까는 진짜 희귀한 이름들이 개명해야 돼. 너무 많은 거야. 고장난 벽시계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거야. 고장난 벽시계 노래를 불러. 근데 이름이 고장난 벽시계. 아, 고장난 벽시. 왜냐면 아~ 그거 다 못해서 아~ 성령제한 그 개수가 아~ 올려가지고 이름이 고장난 벽시야. 아~ 왜 이름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장난 벽시계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고장난 벽시계로 바꿨대 이름을. 아 자기가 바꾼 거예요? 어 자기가 본인이 바꾼 거야. 성이 고시고 이름이 장난 벽시계. 어, 장난 벽시계. 대단하다. 하긴 뭐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그럼 본인 의지니까 자의로 한 건데 부모님이 막 이상한 거 막 무슨 연자 들어간 거 이름에. 그니까. 그런 거는 옛날 사람 아닌데 뭐 최근 뭐 요즘 우리 세대 사람들인데 뭐 연자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뭐 있죠? 무슨 이름 있을까요? 발탄, 오발탄 뭐 이런 거. 발탄 뭐 이런 거 있어. 국정원. 근데 정원이만 보면 이름이 나쁜 이름은 아니야. 그렇죠. 조합을 봐야지. 어, 귀남도 귀하게 그런 자라달라라는 김귀남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이성이 방씨면 방귀남이면 노린 거잖아. 그렇지. 방귀 이거는 이건 노렸다고 볼 수 없어. 그렇죠. 어, 노렸죠. 너무 부모님이 놀린 애가 싫었나? 애가 놀림받길 간절히 바라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혹시 희망천님은 주위에서 본인 지인들 중에 네. 특이한 이름 본 적 있다? 저는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이름 다섯 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어 나도 있어. 김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가르쳤던 학생 중에 네. 그 천주교 쪽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성은 있었고 그다음 이름이 마리아. 그래서 땡 마리아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있었던 건데 특이한 건 아니죠. 그 이스라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아까 사실 이야기했던 귀남 그것도 이제 제가 학원에서 알던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학원에서 알던 형의 이름이 땡 귀남. 아까 이미 성을 다 언급을 했지만. 특이한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특이한 이름도 많아요. 나 같이 면접 봤던 그 사람 이름도 되게 특이했는데 기억나세요? 면접 준비했던 무슨 입 들어가는 이름 다섯 글자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입? 입? 입, 입. 그 입. 입사결 때 입. 오, 아 입? 아 뭐 그런, 그런 입 뭐 샛잎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요. 다섯 글자였어. 다섯 글자? 네. 썩어 빠진 입. 새로 나온 떡잎? 어? 아니 아니 아니요. 신상이 털릴 수 있으니까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놀푸른 풀잎 오, 뭐 그런 건 괜찮네. 늘 푸른풀립. 이름으로는 안 쓰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현대차가 스틱스라는 이름을 적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 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 세 남자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름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다. 이거 의도는 정말로. 의도는 진짜 자기네 차에 대한 자조적인 유머 코드인가? 유머라도 유머라도 내가 상으면은 이거 담당한 마케팅 담당이면 와 이거는 심하서 써야겠는데. 갈 개갈리죠. 근데 약간 어떤 스틱스강의 한 맹세 약간 이런 걸로 간 거 아닐까요?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차에 대한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담아서 진짜 이 차가 어떤 최고라는 거 맹세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명을 하겠죠. 그 시발서 쓸 때. 저는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죽음보다는 어떤 거 신념. 스틱스가 내가 알기로는 그 미사일 이름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만든 미사일. 프랑스인가 하여튼 그 유럽권에서 만든 미사일인데. 그건 종말이네. 어 진짜 그거는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맞네. 함대함 그러니까 공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배를 향해 쏘는 미사일인데 이름이 스틱스야. 그럼 뭐 그건 작살났네. 그건 작살났네. 그 어. 이름 잘 지었지. 그런 건 괜찮네. 맞아요. 안 그래도 공대함이면 그분들이 이제 다 위에서 쏘는 거. 위에서 쏘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바다에 수장되는 상황이 그러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그 자체가 진짜로 저승으로 가는 거네. 토마호크 미사일. 도끼 찍는 거죠. 토마호크 도끼. 그죠. 그죠. 뚝배기. 매버릭. 매버릭 같은 것도 매버릭이 그 영어로 그 뭐죠? 미치광인가? 몰라요. 하여튼 뭐 고집쟁이가 이런 뜻인데 그것도 미사일이거든요. 어쨌든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는 건데 스틱스는 좀 잘못 부여. 현기차 타고 저승길 함께하자. 아니지 이렇게 돌아올 했지. 수 없는 강물이죠. 현기차를 타고 저승길까지 함께하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뭐냐 상부 그거지 상조업체 전문 차량으로 아~ 상조 차량으로 쓸. 오 괜찮다. 근데 이거는 저승 보내버리는 거죠. 좋은 차 쓰자. 엑스 말고 쓰는 상조 그러니까. 차량. 우리나라 상조 차량 링컨 많이 쓰죠. 그렇죠. 링컨 많이 쓰죠. 링컨 리무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를 스틱스가 대체하는 거지. 진짜 보내주는 거죠. 이름으로부터 보내, 이름부터 보내버린 거죠. 자, 이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뉴스 한번 우리 희망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포항서 회오리 바람 발생. 폭염 때문에 네 포항에서 회오리 바람이 발생했대요. 내 고향 포항. 네. 오 포항. 네 포항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 25일 경북 포항 신흥초등학교 운동장에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거대한 먼지 기둥이 생겼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이 보기 드문 기상 현상까지 일으킨 것인데요. 이는 더스트 데블, 먼지 악마라는 이름이 붙은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27일 MBC 뉴스 보도 영상을 보시면 먼지 기둥이 그 운동장의 흙먼지를 끌어들이며 마치 토네이도를 연상시키듯 무서운 기세로 솟구쳐 오릅니다. 건축 자재가 회오리 바람에 빨려 올라가고 화분이 깨지는 피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엄청난데? 네. 그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해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데. 오, 뭐야 무슨 신기한 게 아니야? 거의 CG 수준이야. CG 진짜 영화 같아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도 다 하교했었고 이런 현상은 1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인은 폭염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하는데요.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그 지면의 일부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아지면 대원일 공기가 상승 기류를 이렇게 일으킨대요. 이제 이때 주변 공기가 돌면서 흙먼지를 빨아들이고 거대한 먼지 기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이언스 다들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저희 그럼 저희는 또 저도 이 정도 사이언스는 이해합니다. 아 그럼요. 중학교 수준이죠. 중학교 지금 아까 읽을 때 막 저러는 듯. 아 중학교 수준 과학이니까. 읽으면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자 아무튼 맑고 건조한 날 그 바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폭풍우를 동반하는 이제 토네이도라고 하죠.는 토네이도와는 규모나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토네이도가 아니에요. Dust Devil. 오케이. 이공기가 아니니까 이상한 걸로 자꾸 얘기하는 거. 네. 어쨌든 뭐 말을 하도 졸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딕션 연습 좀 해야겠어. 아. 더워가지고 대류 현상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오 대류 현상. 그래서 어쨌든 그 토네이도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영상으로 보셔야 돼. 이거는 네. 진짜 요지경에 진짜. 자, 저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열악한 환경이 가정집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냉장고 냉장고 폭풍이 이런.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어서 토네이도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구독이라고 하나요? 팟캐스트도 구독을 하나요? 좋아요도 하고? 구독, 좋아요만 아니라 후원해주세요. 네, 후원했어요. 저에게 이 팟캐스트 조심스럽게 구독이나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국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보다 돈 주세요. 너무 대놓고. 아니면 광고 저희가 한 달에 아니다 1년짜리 저희 10만원 주셔도 1년 10만원 너무 싸잖아. 3달 10만원? 혹시 몰라. 혹시 몰라 계약서 그렇게 한꺼번에 쓰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이 구독계약 저희의 제작진의 의도와는 네. 전혀 상관없는 우리 토르님의 아, 네.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저희가 지금 미친 듯이 방송 존나 진짜 존나 빨아줄 수 있어요 진짜. 어떤 상품이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콘돔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콘돔으로 진짜 거기다 뭐 내가 모든 걸 담고 다닐게요 거기다. 내가 거기다 주먹밥도 담고 다닐게요. 밥을 거기다 먹게. 그거 군대에서 비빔밥 두 잔 먹으면 돼. 아니 기름도 있어가지고 존나 딱이야. 오래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열악한 상황에서도 청취자 여러분께 즐거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시 뉴스기사 이야기로 돌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리 바람. 근데 이거는 신과 함께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1화 영화? 네 1부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나요? 토르님도 첫 번째 영화 1부 안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아 저는 이제 신과 함께를 봤거든요. 1부를 보면은 진짜 이런 해오리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극 중에서 약간의 스포가 들어있으니 청취자분들은 여기서부터 잠깐 뛰어넘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막 태풍 일어나 분노 귀신이 이제 영이 분노해가지고 막 군부대 안에서 막 태풍 일어나가지고 그 5톤 막 두 돈 반 뭐 이런 게 막 날아다녀 막 그래가지고 막 다 부시고 막 이런단 말이야. 두 돈 반 쩡 뭐 이런 거 막 날아다니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상을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우면 그쵸. 아 진짜 더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경남 창녕 뭐 아니고 막 경북 의성 이런 데 40도 넘고 어제 40.4도인가. 네. 40도는 솔직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온도거든요. 근데 이 그쵸 말이 무서운 게 우리가 맨날 헬조선이다 지옥 불반도다 했는데 진짜 지옥 불이 돼버렸죠. 네. 지옥 불반도. 와 너무 진짜 노릇노릇 익을 것 같아 우리 진짜. 네. 그 차를 끌고 다니신 분들은 차 뉴스에서 실험한 거 보셨어요? 차 졸라 더워요. 어, 차를 태양볕에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이제 뭐라 그러죠? 아, 옷잇 안쪽에 이제 유리창 아, 네. 바로 앞에 차 뭐 이렇게 막 노후혼 막 이렇게 까딱까딱 그런 거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온도가 60도 막 70도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그 외에 햄버거 젤리 있죠? 그게 녹아 아, 거기에 놨는데 그 젤라틴이 다 녹을 정도로 아 녹을만하죠. 어 온도가 올라가고 순간 최대 온도가 이 손잡이 순간 최대 온도가 60도를 넘는다고 아, 하더라고요. 화상 입어요 화상. 네. 너무 더워. 이거 물 한번 뿌리고 타야겠다. 그 이제 최근에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대구나 이런 데 원래 더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대프리카. 네, 대프리카. 대프리카 많이 유명하죠. 그쪽에 가 있는 동남아나 이제 아프리카 아, 그쪽 청년들 네. 뭐 기사 보셨죠? 네. 더 덥대. 아니 그 근데 힘들대. 어. 왜냐면은 한국은 그 습해서. 습해서 힘들대. 맞아 맞아. 인도네시아 그 이주 노동자는 어 고향이랑 비슷해서 괜찮다. 유일하게. 동남아 사람 정도 와야지 견디는 날씨인 거죠. 동남아도 진짜 그렇게 습한 기후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근데 너무 더워.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원래 그런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원래 흔히 이제 어르신 만들로 사만사온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겨울이잖아요. 네. 뭐예요? 뭐예요? 이거 씨발 또 준비가 잘, 아, 여러분 아셨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잘못 얘기했네. 잘못 얘기했네. 아, 씨발 또 이렇게 아. 또 바닥이 드러나는 네. 우리 부천 사람입니다. 네. 슬프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는 어저껜가 그저껜가 오정 경찰서에서 저희 동네 경찰서에서 60대 노인이 열 더워져 열사병? 더워서 열사병을 인해서 숨지셨다는 그 YTN 뉴스를 봤어요. 아, 독거노인? 어. 아 그럼 너무, 그럴 수 있어. 가슴 아파요. 너무 더운데 이제 돌봐줄 분이 없으시니까는 이제 그렇게 뭐 국과수에서 어떤 사인인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열사병으로 추정한다고 기사 고독사죠. 어, 뉴스를 진짜 봤는데 슬프다. 이거 사람 죽일 날씨인 거예요 지금. 진짜.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길 가다 부딪히잖아요. 진짜 칼을 찌를 수 있어요. 저희도 아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네. 부처님도 이런 날에 시비 털면은 목탁 부처님한테 목탁으로 말할 수 있다. 어, 진짜. 네. 궁금하다.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둘이 지나가다가 살 부딪히면 오늘 더 오늘 누가 먼저 때릴까? 예수님은 왼뺨을 내주시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내주시는 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어, 왼뺨 우리... 오른뺨 맞은 다음에 이제 마사발이 터지는 거. 잣딱이 잣딱이만큼 그거 나사렛의 몽키 스패너. 뭐 나사. 그 뭐예요? 되게 유명한 그 인터넷 글이 있는데 설명 못 드리고 아무튼 그 나사렛의 몽키 스패너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이 깡패였다. 그쵸. 그래서 별명이 나사렛의 몽키 스패너였다. 뭐 이런 류의 유머글 유머예요. 네. 기독교 또 기독교 믿는 분들 또 네. 불편하시지 마시고. 네, 저 기독교 신자예요. 저, 네. 저 내, 실제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저 내 교회 갈 거예요. 이광주님 기독교 신자세요? 예. 토르님은 혹시? 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네. 저는 무교. 뭐 종교는 자유니까요. 그렇죠. 뭐 불편할 것도 없죠. 예. 그냥 웃고 넘어가자라는 예, 이야기로 그쵸. 한 거니까는 너무 청취자분들께서는 안 불편해. 네, 불편하실 필요 없어요. 불편하시면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거는. 근데 뭐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다 저희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헐 용서해 주죠, 갑자기. 아멘. 근데 예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좋아. 아 목사님. 목사님이 좋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일부 탐욕에 쩌든 비성경적 목회자들이 현금을 강요하고 많은 헌금을 좋아하는 거지. 헌금을 좋아해요. 현금을 좋아해요. 헌금은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꽂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탈세 문상 안 돼요? 문상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탈세가 좀 심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헌금 많이 낸 사람 자기 좋아한다. 자기 아니요 자기 정도껏 자기 자기의 생활에 자기 형편에 낼 수 있는 만큼 또 절잖아 정피디가 잘 편집해 줄 거라고요. 좀 절어도 돼. 그러니까 거짓 정보라서 헌금, 마음에서 안 나오는 거지. 헌금 많이 내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요? 천국? 극락 왕생하고 싶어요. 부처님. 그럼 딱 그거네. 스틱스 차 타고 제대로 아, 스틱스 차 타고 그 모래 폭풍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지. 천국으로 쫙 가는 거야. 그대로 이제 가가지고 천국 못 가지. 나 극락 왕생하고 싶다니까. 이정재님 앞에서 네. 우리 업경으로 한번 우리 토르님 삶 한번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고 죄 없으면은 바로 극락 왕생하는 네. 길로 현금으로, 잘 가시도록 현금으로 현대 스틱스 내겠습니다. 노작돈으로 가는 길 편히 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 정도 이 뉴스 이 정도 이런 이 뉴스를 이렇게 오래 얘기했다. 맞아. 이것도 능력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고 좀 꽂아줘. 시발. 아니 광고주 누님인데 그렇게 아, 말하면 안 되죠. 광고 안 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메가이시마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어떤 업종 안 가립니다 진짜.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첫 번째 코너 유지경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저희 코너가 기사들이 진짜 유지경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생각지도 네. 못하는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도 장난 아니었어요. 일부 때도 뭐 일부 때는 근데 많은 말 많이 했어요. 뭐였죠 일부 기사가? 에어컨. 아, 그 경비원들 에어컨 거절했다. 일부는 전반적으로 그 뭐냐 우리 망천님이. 존나 진짜 선비지 때문에 씨발 그 씨발 와 또 등에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한남톡으로 돌아왔죠. 네. 한남톡으로 해야지 저는 진짜 텐션이 올라옵니다. 아 우리 1화 들으셨던 분들 아 좀 유익하고 좋은 방송이네 하고 들으셨다가 2화에서 이제 빵빵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렇게 양면성이 다 있어야 그쵸, 사실 그쵸. 좋은 거죠. 전 둘 다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방송에 어울리는 또 한여 게스트가 좀 그쵸. 필요해요. 한여 한 명 필요하고 네. 또 우리 광고주님 네? 광고주님 말고 그 바르시는 우리 K양 K양 광고주님 좋고 K양 것도 좋고 저희 또 몇 명 게스트 이미 섭외해놨습니다. 네, 네. 오시려면 줄 서야 돼요. 네. 예. 짤막하게 예고편 하자면은 저희 퇴직자 특집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퇴직자. 네. 퇴직자 정규직 여성 사원 특집 그분도 약간 한녀에 가까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한남녀. 한남녀. 명예. 명예군자. 명예 그거라고 하죠. 한남화 완전. 네. 한남화 됐어. 그래서 악플 달릴 수도 있어. 악플 달리고 한남들은 좋아해서 개념녀 나왔다. 맞아. 이럴 수 있고. 아무튼 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예. 자 두 번째 코너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코너죠. 흔한 청춘들의 SNS 이야기 대수 견문로. 뭐야 씨. 바꿔야 왜 베리에이션 주냐. 원래 약간 바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네. 자, 대수 견문로. 대나무 숲. 대학교 대나무 숲 많이 있죠. 그렇죠. 각 대학교마다 대나무 숲이 다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야심차게 하나 또 들어왔죠. 그렇죠. 우리 직장인님의 아주 열띤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렇죠. 정규직님의 열띤 어떤 그런 추천으로 블라인드라는 네.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이죠. 그렇죠. 네.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또 네. 추가를 한 저희 대숲 견문록 페이스북 페이지 각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 플러스 우리 이제 직장인들의 회한 슬픔 이 들어있는 우리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의 소재로 이야기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는 블라인드죠. 우리 직장인님 토르께서 네. 회한을 담아서 한번 읽어주시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여성 화자니까 잘 읽어주셔야 돼요. 여성 화자. 여성화. 큐. 김치넣으로 해야 되나? 자, 제목은 친구들아 바쁘니? 친구들보다 먼저 취업한 직장인이 느끼는 외로움. 자, 이 직장인 이거 작성하신 분 대한항공 다니신 분이고 아마 승무원 같죠? 네,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나요. 네. 친구들보다 먼저 취업한 사람 있어? 난 업계 특성상 친구들보다 정말 빨리 취업한 편인데 내 친구들은 아직 다 취준생이라 그런지 만나기도 쉽지 않고 내가 바빠서 못 만나는 날엔 바쁜 척한다고 뭐라고 해. 유유. 아 씨발. 아 힘드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어. 학생 때는 맨날 친구들이랑 붙어서 있는데 요즘은 만나기도 쉽지 않아. 우우. 내가 쉬는 날에 친구들이 토익이다, 면접이다, 뭐다 해서 바쁘고 친구들 쉬는 날에 나는 일하고 점점점 다들 본인 스케줄에 양보하려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약속 잡으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대화 주제도 점점 달라지고 그래서 회사 동기들이랑만 자주 만나고 원래 어른 되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걸까? 유유 느낌표. 아, 아니네? 물음표네? 씨발. 아, 좀 약간 멘탈 깨지려고 그래 저도. 아, 좀 그렇네요. 매일 보던 친구들을 한두 달에 한 번 만나려니까 외롭고 서운하네. 힘드네. 이게 끝입니다. 댓글을 한번 우리 희망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요. 제가 그 블라인드에는 회사가 어딘지 나오죠? 네네.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네. 이런 첫 댓글이 이거였어요. 누나 저랑 만나요. 이거 희망천님이 작성한 거? 아, 저 아니에요. 저는 아직 가입 안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 한두 달에 한번 만나는 거면 양호한 거야. 반말이죠. 씨발. 아 근데 약간 그 블라인드가 좀 반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다 반말. 익명이라서. 네. 나도 점점점 그런 의미에서 나랑 놀래? 이 틈새 시장을 누리는 한남들. 네. 아, 대단하다. 저는 한남의 의지. 네, 여성분들의 이래서 여성분들의 주장에 제가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가 아니라 동의하는 거죠. 동조하는 거죠. 한남들 강만 나오면 어떻게 아유, 아무튼. 자, 그다음 댓글. 나도 취업 일찍 했는데 정말 친구들하고 맘 상한 일 많아졌어. 대화 주제도 멀어지고. 이분은 지네어예요. 이분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이거 우리 토르님. 네. 여기 정규직 아. 토르님. 아,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블라인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로. 특히 진짜 가능한 게 이제 뭐 이분님이나 망천님이나 좀 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오신 편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거 많이 하거나 그쵸? 그쵸? 근데도 그렇죠. 조금 남들보다 늦게 가신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봤자 동생들이에요. 동기들이. 그렇지. 어차피 동생이야. 내가 질투할 대상이라고 생각으로 그러니까 경쟁자라는 생각이 솔직히 잘 안 들어요. 동생이. 맞아 맞아. 그건 맞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재학생 때 들어갔고 군대를 늦게 간 편이지만 그냥 제가 복학했을 때 제가 군대를 좀 많이 늦게 갔으니까 복학하고 나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취준을 하고 있어. 대부분 여자애들은 이미 취업을 했고, 그러니까 제 상황이라는 게 되게 친구들을 찾는 게 약간 뭐랄까 자존감이 상하는 그게 저의 성격을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근 그게 쓰여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친구들도 먼저 연락을 안 하죠. 힘들어해요. 이거는 충분히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업을 이제 뭐냐 직장 전선에 나온 게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 같은 대학 후배들 아니면 이제 제 동기였던 사람들 중에 뭐 아직도 시험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약간 말할 때 이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놀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주말에는 당연히 놀아야지 그리고 뭐 일 끝나면은 당연히 놀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뭔가 계획을 잡고 싶은데 내가 미안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항상 힘든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또 거기다 대고 그걸 모른 척하고 얘기를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럼 대화가 계속 이게 막히는 거야 야 뭐 이렇게 해요 보통 연락을 해서 야, 잘 지내냐? 아, 제가 얼굴을 잘 못 보니까 그쵸 그냥 뭐 시험 보고 뭐 이러지 그래? 아, 너 아직도 준비하냐? 그래서 아직 하는 중이다 씨발 뭐 이래요 언제 시험인데 대부분 8월에 시험 하고 또 모든 시험들이 대부분 맞아 맞아 8월 아니면 12월 뭐 1월 1일 맞아 맞아 이때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대부분 8월 아니면 4월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 시험 본대 또 보고 나서 만나지 그럼 대화 끝이야 또 맞아 대화 종결 이때 지나서 네. 또 생각나서 연락해 어때 뭐 시험 잘 봤냐 하면 아 씨발 또 내년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면 또 반복이야 바쁘니까 또 연락 못해 끝 반복 반복 맞아. 반복 반복 그럼 이거 근데 너무 슬픈 청년들의 이야기 같아 어 이건 현실이 현실 즐겁지만은 않은 청년들의 어. 현실이야 이건 이게 블라인드에는 솔직히 보통 이 욕구에 가득 차 욕망에 가득 차 남녀의 글이 엄청 많거든요 아 정말요? 네 좀 더러워요 근데 여기는 발표하겠다 한번 봐봐요 네. 여기는 이제 어찌됐건 취업을 하신 분들이니까는 네 다른 이제 걱정인 거지 맞아요 이제 관심사가 벗어나긴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섹스 섹스 그리고 자기 회사 자랑 이 자기 이 두 개가 큰 회사 욕도 많이 하잖아요 회사 욕도 많아 네. 그건 자기네 회사 그 라운지라고 또 따로 있어 아~ 그 안에선 다 이제 자기 회사 욕하고 있어 난리 나겠네 근데 라운지에서는 자기 회사 욕하고 그 밖에서는 우리 회사 좋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보시면 근데 이게 블라인드가 그 동종업계 글밖에 못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 보여요 그냥 싹 다 보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니라서 애초에 그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 섹스 자기 자랑 그런 거예요 섹스는 뭐 내 크기가 뭐 어느 정도인데 아니면은 아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귀여워. 내가 뭐 내가 여잔데 뭐 누구랑 섹스를 했다 근데 뭐 좋았다 뭐 이런 건 얘기도 쓰고 근데, 자기 자랑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 초봉 7천인데 오. 괜찮은 거야 형녀들? 씨발 새끼가 씨 연봉 3,500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 씨발 새끼들 근데 좀 걸러서 들어야죠 맞아요 그걸 집에서 집구석에서 아,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저희 가장님 둘이서 그 블라인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 좀 그 귀동냥으로 들었죠 근데 아 난 블라인드 그 한 분이 과장님 한 과장님께서 다른 두 분 다 여자예요 다른 과장님한테 아 나는 블라인드는 근데 아, 별로야 왜냐면은 아 이거 글을 보면은 그 오타쿠들 있잖아 오타쿠들이 막 그 안경 쓰고 뚱뚱하고 집에서 컴퓨터 막 방구석에 앉아서 뚱뚱한 애들 그런 애들이 쓸법한 글들이 많아서 나는 블라인드를 안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 어떻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뭐 이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막 그런 오타쿠들만 있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제 생각에도 요즘에 이제 대수비나 저희도 코너로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뭐 대수비나 뭐 이깨라 그러죠 익명 게시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붐이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소통의 창구가 부족하니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오타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일 그쵸? 거예요. 일반인 사람들이 일반인. 어떤 소통의 하나의 창구로서. 의사소통을 할 시간도 부족하고 뭐 사람들 시간 내서 맨날 카페에 가봐야 뭐 별 생산성 없는 그냥 시달랍지 않은 이야기들 요즘 사람들 진짜 외로워 네. 그래서 외로워. 저희가 팟캐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생산적인 대화를 해보려고 맞아 우리도 이렇게 안 모이면은 각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맞아 집에서 뭐 영화나 보겠죠 자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저희 구글 드라이브 네. 저희 정 PD께서 알려줄 겁니다. 네, 거기 아이 버튼 누르면 있을 거예요. 네, 언제든 사연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정말 뭐 필요 없는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든 다 긁어 모아서 네. 언제든 방송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네. 그걸 열심히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잡담 떠드는 것 같지만 청년들의 고민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끄덕끄덕. 네, 맞아. 혹 해가지고 막 쌔 얘기 나와가지고 막 혹해서 들었다가 그렇지 우리 요즘 외롭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게 다 큰 그림입니다. 저희 자극적인 걸로만 승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 생각이 다 있고 강약 중간약 네 혹시 1화 안 들으신 분들 문화대중통 한번 들어보세요. 아 얘네가 그래도 좀 대학물 먹은 애들 맞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 블라인드를 봤는데 저는 이제 어깨가 이제 완전 시간 타임이 반대인 그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최근에 예전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가 너무 안 만난다. 난 친구들끼리 좀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매번 그런 친구도 있어. 모임들이 안 만나냐? 왜 뭐 다 바빠도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인 게 전 친구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다 바쁘고 다 잘 나가서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난 약간 그런 입장.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들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막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야.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사니까 못 만나는 거지. 근데 치열하게 사는 와중에 이제 정말 친구 생각에 한 번씩 간절하게 딱 만났을 때 그 누구도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다 돈을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의 이제 높은 위치에서 네네. 만나는 거를 저는 꿈을 꾸고 있는데 늘 제 친구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보고 사실 그 친구는 취업을 아직 못한 친구고 흔히 말하는 그냥 백수 이태백. 저는 이제 뭐 취업 아닌 취업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이제 시간이 반대라서 못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맨날 그런 연락을 해요. 너가 뭐 바쁘면 얼마나 바쁘냐 뭐 진짜 정규직 토르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규직도 아닌데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저도 이제 제 나름의 삶이 있고 바쁜데 근데 이제 저는 또 그 친구한테 오히려 반박을 주거든요. 너가 그렇게 일을 안 하니까는 씨발 너무했다 시간이 남아 두는 거지 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면박을 줘요. 그럼 또 친구들 또 말리고 왜냐면 둘 다 사실 틀린 말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쵸.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충분히 존중하고 같이 있고 또 우정이나 의리를 같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쁜 건 아니거든. 그건 맞는 거거든. 자기 신념이 그렇다면. 저거는 그냥 저도 지나서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 돼요. 네. 다시 자기 내 시간도 존중해주고 네. 서로 존중해줄 네.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도 예전에 넌 막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 친구인데 봐야 되지 않겠냐 힘들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대학생 때는 친구니까 가야지 약간 그 뭐냐 마초적 느낌. 저도 마초이즘이 약간 의리. 빠져서 의리! 빠져서 내가 존나 힘들어도 나갔거든요. 돈도 없고 그래도 근데 지금은 이게 굳이 나한테 의미도 없고 그걸로 상처받아도 내가 별 생각이 안 들어. 일단 내가 힘들거든. 무뎌졌어. 그리고 무뎌지고 내가 내 일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니까 이게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는 성인이잖아. 완전히 저희가 이제 완전한 그 혼자 살 수 있는 성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그럴 나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존중받을 만한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글쓴이 분. 작성자분이 약간 서운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년에 한두 번이면 진짜 친한 친구. 맞아요. 저희는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얼굴 보는 게 의미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하려면 하는 건데 다들 그냥 안 해서 그런 거지. 시간도 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친한 친구들이면 그냥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사실 이거 한마디만 하면서 전화해도 맞아요. 쌓였던 거 다 눈곱도 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또 즐겁고 하는 거니까는. 그쵸.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하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 맞는 분 만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제가 뭐 아직 얼마 안 살아봤지만은 그냥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한 번은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게 정리는 어쨌든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우리 이 블라인드를 보고 우리 이 블라인드를 작성해 주신 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추측되는 분께 어떻게 한번 각자 한 마디씩 먼저 희망천님께서 저 쪽지 저 쪽지 주세요. 쪽지. 우리 마음 맞는 분. 네,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자. 이야기하고 싶어. 댓글 당한 거야. 자, 우리 토르님 마지막 한 마디. 발 사이즈가 몇이에요? 아, 뭐야. 진짜 더워야 되니까. 저는 여기 댓글에 처음 댓글 다신 분하고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애들 만나면 안 돼.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수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대나무숲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대나무숲이네요. 제목은 교수님 너무 멋져요. 그 제가 지었어요. 아, 92127번째 글이네요. 교수님한테 끌릴 수도 있는 건가요? 설렌다. 자, 아무리 잠깐만. 자, 주의하십시오. 한남톡이 앞으로 한 30분 동안 예고되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네. 나올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건너뛰는 걸 네. 추천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강의 잘 하기로 소문나서 강의를 찾아 들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유. 나중엔 강의 들어가는 게 진짜 막 설레서 뭔가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거나 눈 맞추는 게 신경 쓰이고 뭔가 더 꾸미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 더 듣고 싶었는데 유부남이셔서 유부남한테 설레는 것 자체가 죄짓는 것 같아서 뭔가 그 교수님을 더 이상 못 봐서 아쉬운 것보다 너무 재밌는 강의들을 놓친 게 아쉽습니다. 거짓말이다. 근데 양심은 있네. 어떤 내적 고민이 내적 갈등이 느껴집니다. 이거 마광수 교수가 쓴 거 아니에요? 아이 돌아가셨잖아. 이거 너무 너무 그건데 너무 소설인데. 그쵸. 이게 완전 전형적인 한남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소설이죠. 꼴리게 하는 거. 약간 여제자와 남 교수. 은교. 약간 그런 느낌. 은교. 은교도 진짜 솔직 이런 말 쓰기 싫은데 막았잖아요. 읽어보면 약간 그런 내용만 보면은 그냥 스토리라인만 보면은 이게 뭐야 그죠. 네.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포장해보려고 그치. 했지만 저는 좀 별로. 영화 스물 보셨나요? 아, 예. 네. 영화 스물에서도 그 모종의 관계가 나오죠. 아, 그쵸 그쵸 그쵸. 영화 스물에서도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스물 안 보셨으면 보실 거 예정이라면은 주의하세요. 그 누구지? 그 선배? 네. 그렇죠. 여자 선배가 누구죠? 그 배우가? 선배가 그 뭐지? 언니스에 나왔던 그 친구인데. 아, 그 써니에도 나오고. 네네. 그 흉터나 써니에 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병 긁힌 그 사람. 태양이랑 결혼하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 나왔네. 민요림. 맞아 맞아. 민요림. 아, 힘들었다. 어렵다. 자, 20곡에 민요림. 예. 그 이제 민효린 극중 민효린 씨가 이제 약간의 그 교수님과의 어떤 썸씽 있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죠. 대학 내에서.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교수님이랑 이렇게 막 우당탕탕 하는 거를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보게 되죠. 남자 주인공 친구가. 그래서 막 충격 먹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걸 보면은 약간 이게 판타지인 것 같아요. 졸라 판타지. 성적 판타지. 이게 분명히 있겠지. 이런 일도 있겠지. 그런데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또 우리 한남이 나이 먹은 한남분들이 또 여대생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딱 상상이 가요. 네,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꿈 깨십시오. 택도 네. 없는 일이고요. 택도 없는 일 진짜 운동이나 하세요. 그런 거 간절히 바래도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한테 설렌다는 것부터 이건 소설이야. 그쵸? 합리적인. 그 다음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졸업하고 선생님이랑 결혼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유부남이니 그만두세요. 다음 댓글은 유부남한테 설레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지 않나? 유부남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부남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수업 중에 그냥 은연 중에 이렇게 아이 얘기나 뭐 와이프 얘기를 하신 건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죠. 뭐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 등록해가지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자기 같은 사진 아니면 뭐 휴대폰 번호 알면은 페이스북도 볼 수 있고. 근데 교수님한테 끌린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약간 선생님과 제자. 근데 교수가 아니고 특히 그런 건 맞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님과 뭐 고등학교 선생님을 사랑했던 제자라든지. 그쵸. 과외 선생님. 여자 선생님. 네, 그거는 이스법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선생님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건 가능해. 오히려. 과외 존경하고. 선생님을 좋아했던 제자. 대학은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자유롭잖아. 뭐가 자유로워? 왜 난 대학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대학은 굳이? 대학 만약에 이제 여대생이에요. 여대생이 굳이 교수님? 교수님 말고도 다른 남자도 많은데 밖에 선택할 수가 있잖아. 그 학생 때는 선택할 수 없잖아. 그죠. 그것만 보이니까. 나는 솔직히 대학생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굳이. 그죠. 굳이 진짜. 대신 명예와 지위가 있는 남자라면. 구려봤죠? 그리고 구려봤죠. 그, 나한테 뭘 줄 수 있겠어. 그거를 원하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연애 감정으로 보는 게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내 그 뭐냐 출세 관점으로 그쵸. 보는 거잖아. 취집 말 그대로. 근데 그 관점은 있죠. 솔직히 잘못된 것 같고 나는 그냥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봐.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솔직히 할 필요가 없다고 봐. 여대생. 근데 젊은 교수들 있잖아요. 젊은 교수? 젊어봤자 뭐 30대 중반? 그 엄청 젊다. 우리 이분님이 이제 이공계죠. 그렇죠. 저도 이공계죠. 이공계에서 매력이 갈만한 교수님 본적 있어요? 그쵸. 네가 짝사랑이잖아. 이건 좀 근데. 근데 솔직히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아니야. 판타지야. 남자의 판타지. 너 벌써 28밖에 안 먹었는데 그런 판타지 키우면 안 돼. 아 이거는 또... 객관적으로 없어요 이거. 진짜. 그래? 이거는 생길 수가 없어. 학생 때는 가능해 진짜. 왜냐면은 진짜 다른 세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그쵸. 내가 속해 있지 않는 사회에 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학생도 아니고 일단 성인이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르잖아. 신분이 아예 다르잖아.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회인이잖아 그냥 일부러.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야 희망천님이랑 토르님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은 아예 자작이라는? 난 자작은 아니에요. 이거에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고 쓸데없는 생각 안 했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대부분은 없다. 이거는 사실일 수 있지만 너한테는 안 일어난다. 너한테는 안 일어난다. 판타지죠. 사실상 판타지.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고백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쁜 여자애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거 제가 맨날 돌리는 행복해요. 맞아. 안 일어났잖아요 28. 맞아. 씨발. 저도 슬프네요. 네. 오늘 하드코어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 이거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안 일어나. 그렇습니다. 이거, 이 교수님들 대부분 자기 거울을 돌이켜보면 아 깨달을 그렇습니다. 수 있을 거예요 빠르게. 그렇습니다. 네, 네. 운동부터 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라는 거. 네. 자, 헛튼 지금... 짓거리 하지 말고.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새 남자의 꼴릿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대나무숲 숭실대학교 대나무숲. 이거 재밌죠. 괜찮죠? 예. 이거 괜찮았어요. 우리 그놈 엄격 그놈 진지의 우리 대표 주자이신 토르님께서 저예요? 메갈인 줄 알았어요. 메갈님 해주세요. 읽어주시죠. 우리 권위자. 네, 숭실대학교 대나무숲입니다. 왕 이거 잘못 적었잖아요. 뭐라고? 왕후예요. 이 존나 무식하네. 글쩍글쩍. 왕후장상의 변이 따로 있겠소. 39,566번 순신대학교 대나무숲 그립니다. 제목은 권위자의 갑질. 이거 나름 유명했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장소는 형남공학관 4층. 뭐 순실대에 있는 뭐 공대 쪽인가 봐요. 네. 교수의 전용 화장실이 있다고 하시는데 가까운 화장실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건지요. 모르고 썼다가 호되게 혼만 나네요. 싸다 끊었나 봐요. 개그 사회인 줄 알았네요. 다른 층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은데 형남 4층에 계시는 기땡공땡땡 교수님들만 기땡공땡땡 아시겠죠? 기땡공땡땡 교수님들만 그런 것인지 궁금하네요. 학교 규칙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해요. 네. 안내문 내용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기계공학부 교수님 전용 화장실입니다. 학생들은 반대편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부 교수 1동. 아니 이거 여기서 기계공학부라고 얘기할 거면 왜 어렵게 기땡공땡 한 거야? 왜냐면 그 사진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이거? 야 진짜 이거는... 왕우장상의 변이 따로 있네요. 야 이거는 진짜 존나 진짜 아니 천박하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교수님은 진짜 젠틀하고 잘 나갔던 거지. 근데 여기 아래 있는 교수님은 니드링이랑 같은 등기 못 앉겠다. 1사로는 내 거다. 어허! 어디? 2사로는 박 교수님 거고 3사로는 노 교수님 거다. 근데 여기가 약간 특별한 화장실인가 보죠? 비데가 있나? 그럴 수 있지. 교직원 화장실 느낌 나죠. 우리 옛날에 네.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있나요? 그러니까 있죠? 요즘에 있지 않을까요? 요즘, 요즘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까는 아직도 이제 선생님용 교직원용 화장실이 따로 존재한다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중고등학생들이 약간 문화 애들이 좀 시민의식이 부족하니까 맞아. 막 왜 그런 장난 우리 많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휴지 뽑아가지고 물 적셔가지고 아, 던지고 참 이런 알죠 이거는 진짜 한남 중고등학생은 다 알아. 그 나이 때 거짓말 하지 마요. 알았어. 희망주님. 아 근데 다른 얘기 대충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 하니까는 이제 그런 거 막으려고. 화장실에서 왜 장난 많이 치잖아요. 저도 똥 싸가지고 그 바구니 받아가지고 던진 적 있어요. 아니 하드코어라고 했어.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세요. 이거 너무 쳤다. 아, 너무 많아? 이거 너무 쳤다. 에메시 무슨 단어인데. 아 씨발 걸렸다. 네, 탈락. 광고주님들 저 열심히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한다고요. 청취자들 다 알아요 그 정도 거라는. 우리 네. 희망채님은 어떤? 저도 이제 남중남고 나왔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고등학교 때 정말 심각했어요. 왜 심각했냐? 문과층, 이과층이 달랐어요. 저희는 문과층 화장실과 이과층 화장실의 화장실 낙서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의 낙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정말 정말 더럽고 내용도 더럽고 그 화장실의 낙서가 하니까 더럽죠. 아, 화장실 낙서 뻔해요, 진짜. 일단 아니야 들어보세요. 그 뻔한데 달라요. 이과 쪽 화장실은 뭐가 써 있냐? 나 서든어택 잘함. 나랑 서든어택 할 사람. 뭐 게임 이야기가 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쪽 화장실에 뭐가 써 있냐? 그 성에 관련된 얘기. 막 그 있죠 성기 막 그려놓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수두룩 빽빽했어요. 야설. 네. 그래서 문과 놈들, 이과 놈들 수준 차이 난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이런 걸 느꼈죠. 고등학교 때인데 뭐 화장실이 잘 관리 안 되는 거는 뭐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이제 제한적이니까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대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희망천님의 고등학교 때 이제 화장실 이야기였죠. 네. 그 다음에서 우리 이제 계속 보던 거는 교수님이 쓰는 이 교수님만의 공간 이게 옳은 행태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토르님? 당연히 잘못됐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애 그 뭐냐 말할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란 말 또 쓰게 됐네. 나 솔직히란 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문자 써 이런 반구. 이런 반구. 솔무새. 저 솔무새입니다. 뭐 이거는 정말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이게 교수님들이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적어놨잖아요. 교수 1동 기계공학부 교수 1동 교수 1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다 그 우리 기공학부의 이름을 걸고 쓴 거잖아.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갑질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을까요? 근데 이 나는 근데 똥 싸는 것까지 갑질해야 돼? 이게 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네. 교수예요. 맞아. 그래봤자 대학 교수. 네.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그 아저씨예요. 그쵸. 근데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저는 좀 너무 웃겼던 게 혼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또 뭘 싸느냐? 학생과 교수가 유별한데 싸던 건 집어넣거라. 이 안내문을 보지 못했더냐? 교수 1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줄이를 질러. 그런 느낌. 계속 싸우네. 근데 대학 내에서도 사실 좀 계급 사회가 있지 않나요? 있죠. 그쵸? 여자친구를 잘 만나는 남자에 못 만나는 남자 아니면 이제 저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똥군기, 대학 똥군기. 아~ 이게 대학 똥군기도 한번 얘기해 봄직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솔직히 쓸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흔해. 이게요, 제가 저희가 대나무숲 소재 뽑으려고 쭉 보잖아요. 너무 많아. 진짜 똑같은 얘기 정말 많아요. 네. 특히 학생 얘기. 네. 추리고 추려서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조만간 이것도 없어질 수. 맞아요. 소재 고갈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청취자분들이 듣는 것만큼 저희도 지겹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맨날 같은 얘기 해주고 네. 결국에는 뭐 연애 얘기 같은 네. 거 아, 헤어져요, 네. 만나요, 둘 중에 하나고. 네. 맞아. 그래서 연애 얘기, 뭐 대학 똥군기, 대학 생활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진짜 특이하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블라인드라는 걸 또 채용을 해왔죠. 네. 블라인드도 블라인드도 근데 뭐 비슷해요. 네. 그 이 코너 자체가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빨리 생기고 맞아요. 사연을 받아야지. 그렇죠. 우리의 광고주님들이 또 세 달에 10만 원짜리 기승전 광 네. 세 달에 10만 원짜리 광고해주시고. 근데 우리 너무 숟가락을 빨리 들었다. 아, 우리가 맞아. 방 이제 정규 2화인데 맞아. 지금부터 광고 얘기하고 있고 그럴까? 꿈이 원대하죠. 녹음하는 환경은 냉장고 소리 나오고 맞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원대한 꿈을 꿔야 모두 이루어질 수 있죠. 저희 아까 낮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저 취직하고 이분님 취직하면은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스튜디오로 쓰자. 어, 나쁘지 않아. 진짜, 진짜. 진짜. 네. 싼 거 구하면 진짜 싸거든요. 어, 나쁘지 않아. 뭐 진짜 필요하면 거기서 잠도 잘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자취방에서 테이블 갖다 놓고 해도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이 화장실은 기계공학부 교수님 전용. 그러면은 교수님만 쓰는 거야? 조교들은 못 써? 그렇지. 그렇지. 조교놈들이 어디서 감히? 조교는 약간 중인 정도지. 아니다. 육도품. 아니다. 걔네는 육도품이야. 산업공상. 그쵸. 아니야. 근데 걔네는 또 약간 노비잖아. 조교들은. 아 그렇지. 어. 조교들은 거. 학생보다 사실 더 노비야. 맞죠. 그게 이제 보면은. 관아에 보면은 이방들 있잖아. 이방 이방들이 중인이거든요 원래. 오, 에이 관아에서 보면 그냥 관노죠 관노토론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급은 있어. 그 중인들이 하는 일이 뭐 그거였죠. 외교 요즘의 시대에 요즘 시대의 전문직 통역관 어, 통역하고 의사 그 어 그런 것들 판사 그런 네. 사람들 그런 교도 사람들 때 이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어쨌든 그거랑 그 그럼 비유를 떠나서 네. 이 씨발 말이 안 돼. 맞아. 진짜 현대판 이거는 선민의식이야. 선민의식에다가 천민 자본주의. 뭐하면 천민 자본주의. 이게 자주 쓰는데 용어. 내가 배웠거든. 아, 근데 저는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천박하죠. 이게 저는 후기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아니 얼마 뭐 많이 배웠다고 똥 싸는 것까지 차별해야 돼. 학생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다 이거는. 이게 막 여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와 장관이나 자기보다 못 배웠어 학사 출신이야 그래도 화장실 쓰게 해줄까? 그럼 또 장관이니까 쓸 수 있겠지? 물론은 물론 그건 있어 뭐 안전 문제 얘기하면은 그쵸? 어, 안전 보안 문제 그런 거 얘기하면 뭐 교수들 안전 중요하죠. 응 중요한 자산이니까 학교에 네. 그렇죠. 그쵸. 학생들이 그럼... 와서 학점 왜 이렇게 줬어요? 하고 물 뿌릴 수도 있고. 아 근데 교실에 똥 싼다. 네 최근에 그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모 대학교에서 아, 테러. 교수님 앞에 네? 각 교수님 사무실 앞에 폭탄. 테러처럼 연세대에서 뉴스에 나왔던 거 아 그 본 거 같기도 하고 네, 미국에 학점 때문에 어, 학점 때문에 학점을 왜 그렇게 줬느냐고 해가지고 학생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아, 맞아, 본 거 대학 조교가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교수님이 어떤 신변보호력인데 근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내가 너무 부자했다 어. 내가 말아도 내가 너무 부자했다 어. 이거 진짜 빨아주는 게 우리 어. 최대한 빨아줬어요 우리가 어, 내가 이 정도 우리한테 광고 꽂아줘야 돼 씨발 이거는 거의 와 이거는 안 돼. 거기서 네. 혹시라도 교수님들이 어, 광고가 필요하신다면 저희 연락 주십시오. 네, 저희 인간 조교끼 쪽쪽. 어, 인간 조교끼 인간 기대. 다 빨았어 진짜. 남부터 다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장 잘 빨고 있는 새 남자와 함께 청년 구락부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코너 우리. 대숙견문록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 대숙견문록에는 되게 대학 학교 내의 어떤 교수님에 관한 콘텐츠가 많이 있었던 것 그러네요. 근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됐네요.